눈오는 거리에 추억들이 내리며 사랑했던 기억이 다시 나를 찾아온다. 난 오늘도 네 생각에 어김없이 밤잠을 설쳐. 벌써 몇 달째 불면증은 떠나진 않고 날 괴롭혀. 내일이면 널 잊겠다고 눈물로 술잔을 채워. 그렇게 또 다짐을 해도 잔을 비우면 그리움이 커져. 너 없이 사는 건 살아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질 않아. 한없이 찢겨진 가슴에 쓰라린 상처가 도무지 낫질 않아. 됐어 이제는 떠나갈게. 오늘부터 너를 체념할게. Like today's my only April Fool's Day. 눈 오는 거리에 추억들이 내리며 나의 가슴에 우리 사랑도 다시 되살아나고 내 두 눈에 참았던 눈물이 내 마음을 적시면 사랑했던 기억이 다시 나를 찾아온다. 매일 아침 눈을 뜨 너의 달콤한 키스가 생각나겠지. 내 귓가를 간지럽히던 사랑의 말들이 생각나겠지. 하얀 눈을 맞으며 걷던 그 거리도 그리워지겠지. This time I'ma let you know I never be the same that I used to be. 사랑은 참 달고 달아. 변한 뒤에는 쓰고 쓰다. 사랑은 말없이 왔다. 말없이 날 떠나간다. 됐어 이제는 떠나갈게. 오늘부터 너를 체념할게. Like today's my only April Fool's Day. 함께 듣던 가에 들리며 웃는 사람들 속에 혼자서 우는 내가 가여워. 행복했던 우리 좋았었던 기억만 떠올라 숨도 참 못 쉬겠어. 네가 너무 그리워. 어디로 가는 건지 걷고 또 걸어도 I see no way to go. There's no way to go.